양연필 써내지고서 연애 편지 쓰고서 그 아이가 걷던 그 길가에 서서 밤을 새웠어. 그땐 그랬어. 대학은 꼭 가란 그 말에 뜬 눈으로 공부해. 그러다가도 그 아이 생각에 힘든 줄 몰랐어. 나의 첫사랑 어디 있을까? 잘 지내고 있을까? 너의 이름까지 웃는 모습까지 너무 선명해. 어제 시작.